네, 오늘은 이 믿지 않았던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믿지를 않을까? 왜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다음 행선지를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 또 예수님이 평생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두 번 방문을 하게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9절처럼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동네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서를 61장 1절 이하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이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이것을 나사렛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지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절벽까지 가서 밀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 가운데로 쓱 지나가십니다. 참 이상하신 일이 일어났어요.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쓱 지나가시는데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나요. 두 번째. 4장에서 처음 만난 이 나사렛 사람들, 이제 6장에서 예수님 공생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어요. 배척.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아니면 또 가족들과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작별 인사하시려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하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런 이 사건 현장으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면 나처럼 배척을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을 문전박대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또 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에서. 근데 사람들이 놀래요. 우와. 그러면서도 안 믿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 안 믿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를 보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을까? 우리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안 믿을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임에도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선입견, 편견, 뭐 고정관념 막 이런 다른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유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문을 열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얻은 정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탄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로 어릴 때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자라나는 걸 다 봤는데 그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선입견, 편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 제 어릴 때 뭐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믿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 이 아이. 이 청년이고. 그러니까 그 청년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억셉트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딱 자리 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이걸 가지고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나서부터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다른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거 다 제거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다 다라고 그러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생각은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관계에서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알아. 근데 보통 아무리 뭐 5년, 10년을 같이 친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자랐어도 같이 살았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5%, 10%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힘든 것, 모든 환경 여건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안다고 하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아래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아무리 친했어도 아무리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신발이 몇 개 있는 걸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10% 안다. 보통은 1%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뭐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요만큼도 없는데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0.000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의 형제 아니냐, 이 사람이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 요만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더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그 지극히 작은 그 가는 선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지방 사람들보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건 최소한 28년 혹은 3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왔거든요.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목수였더라. 목수가 아니냐. 목수. 직업이 목수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나 알죠? 하,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인물 났네 그랬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뒷면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건 그래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친구건 주위에 있는 사람이건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고 허물이 없고 참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이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가족이 서로 존중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 자식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겠어요? 10%, 20% 알겠어요? 그 자식의 속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더 가까울수록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고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야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암흑의 집사님, 이게 나를 존중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서도 이 대화 속에서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존중 경어를 쓰죠. 이렇게 빨리 밥 먹으세요.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 아이가 엄마에게 들은 거, 아빠에게 들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안 그런 아이들은 야 임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야 임마 이거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것. 근데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이 뭐 근데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워왔담? 여기 2절이 그래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왔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도대체 누구 흉내내는 거야 이거. 저건 뭐야 저거. 좋은 방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지금 보고 있다. 자기들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인간적 예수만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인간. 예수님의 인간적 면만 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작용을 해야 돼요. 워킹. 그분의 작용,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 해방신학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인간 예수, 뭐, 민중의 지도자 예수,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지금 인간 예수 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역사적 예수. 그래서 우리 어떤 신학적 책들을 보면 우리가 잘 골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자 예수, 민중신앙, 뭐, 우리의 뭐 무슨 예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만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고 혁명가요 지도자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너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직 자기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만 바라보면 믿을 게 못 되죠. 결국 해방자 예수만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나는가? 뭐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그래서 성공의 신학교나 가톨릭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을 이끌고 그러면서 막 사회를 막 어지럽히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들 궁극적 목적은 변혁이 사회 변혁이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는데 더 깊이 알지 못했다. 깊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자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제이 패커라고 하는 분이 More Than a Carpent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카펜터로만 알았는데 그분은 카펜터 이상, 모던 카펜터, 모던 카펜터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간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목소로만 알았던 이 사람들, 인간인으로만 알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 이상 뛰어넘는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철학이든 뭐 인류학이든 천문학이든 생물학이든 뭐든지 문제되는 학자들이 누구인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이 사람들이 꼭 말썽을 다 일으키는 거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보면 정말 신학을 깊이 알아가지고 그 신학을 깊이 해서 그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캐내면서 막 감격하는 이런 신학자들은 강의실에서도 막 울면서 가르칩니다. 울먹울먹. 그런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상한 신학만 배워가지고 그냥 멋만 부리는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세고 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캐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믿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 조명을 하셔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게 선입견이죠. 자, 두 번째는 왜 지금 안 믿고 있는가? 이들 마음속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이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 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죠.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들어도 지금 안 믿어지죠.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도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빵을 먹었던 물고기, 고기를 같이 먹었던 그 5,000명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분에게 빵을 먹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하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올라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어디 갔는지 없고 뭐 달리다 보면 그 아가씨도 없고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가지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그분을 살려주세요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자리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한번 처음 방문하셨는데 배척당하시고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난번에 배척했던 그 마음보다 이제 더 완악해졌어요.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이제는 더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막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배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6절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마음문이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 영어로 뭐 could를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보면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에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did not, did not. 예수님 스스로 안 하셨어요. 보여줘봐야 너희들은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다 다스립니다. 자기가 다 왕노릇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때 미국의 이 역사 오래된 이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인들도 많이 집결해서 한 5천 명 이상 되는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줄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노인들만 5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쇠퇴하는 어떤 쇠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결국 무슨 일일까? 다들 그냥 막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에 한 5,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다시 성장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했던 이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나? 50명도 안 되는 노인들만 있던 교회가 지금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스텝전 하나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스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목사님이 리더십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입니까? 그분은 한 가지를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뭐요? 영어로 여섯 단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I am God and you are not.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니다. 성경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니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만을 계속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 노릇했고 여기 하나님이 5천 명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었고 남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돼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은혜와 축복이 막 다 달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적이 두 번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크게 놀라신 적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여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얼마나 고민되셨겠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이방 사람 백부장의 큰 믿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리모컨으로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놀래키는 신앙이 돼야 된다. 주님이 놀랄만한 신앙. 우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네가 믿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뭐 다 믿기에 막 뭐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 다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근심 있고 걱정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보면요.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만을 믿어야지 이런 환경이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래죠. 그런 환경에서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대단하구나.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가고 상처에도 쓰러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붙잡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그릇은 다 비워야 돼요. 비워. 내가 그 자리에 꽉 채워서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안 믿겠노라. 불신앙의 바탕으로 딱 깔고 있으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하는 분은요 별거 아닌데 망합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신앙을 주님께서 놀래신다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 첫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선입견이나 불신앙이나 다른 조건들이 딱 차 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다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 비워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채우셔요.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에 길가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마음, 뭐 여러 가지 뭐 마음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고 어떤 밭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갈아 엎으면 됩니다. 갈아 엎으면. 돌짝밭도 돌을 다 캐내면 됩니다. 길가밭도 뭐 갈아 엎으면 돼. 가시, 떨기, 가시 다 제거하면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와이에 여행하면서 하와이에 가면 이제 생강 밭이 있는데 생강이 한국 생강은 조그만데 뭐 여기도 보니까 생강이 막 어떤 건 막 주먹보다 크고 하와이 생강은 어린아이 머리만 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생강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면 이만한 생강을 심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장사해봐야지. 그래서 생강을 심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 생강만큼밖에 안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 다르다, 땅이. 하와이는 화산재가 덮인 데라 물만 줘도 화산의 그 거름이 그냥 막 머리통만에 커지는데 한국은 요만큼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토양이 문제네요, 토양.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마음밭의 토양이 다 달라요. 저번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학자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써서 그런 거지 지우고 토양의 비유의 토양의 비유. 밭을 얘기하는 거지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그랬지 그 씨가 어떤 거는 통통한 씨가 있고 어떤 거는 쭉정이 씨를 뿌렸는데 쭉정이 씨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토양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옥토의 토양이 되면 뭐 씨가 내리면 바로 뿌리 내리고 잘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얼마나 단단한지 그 마음밭이 길가밭도 더 단단해요. 돌덩이같이 굳어있어요. 거기에 하늘에 신령한 이 비밀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놀랬어요. 자기들도.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냐. 이야 놀래면서도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지금 딱딱해가지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놀래긴 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만큼 지금 토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당신을 초대했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이 백부장 또 그 가족들이 다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지금 뭐예요? 토양밭이 지금 다 갈아엎으셨어요. 자, 씨만 뿌려 주십시오. 물까지 다 뿌려놨으니까 그냥 떨어지기만 하십시오. 그때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에 가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집에서는 온 가족이 막 다 난리가 나고 어떤 집은 막 배척을 해서 쫓아내고 토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해요. 깊이 파고 깊이.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뭐 이 채소를 심어놨지만 깊이 못 파요 지금. 밑에는 막 건축 막 폐기물이 한 30cm 이하는 있어가지고 파다가 저도 못 파가지고 요만큼만 했는데 우리 이종훈 장님 때 가면 막 들깨가 막 뭐 얼마나 큰지 저희보다 두 배, 세 배 크는데 저희는 요만큼 해서 더 이상 안 자라요. 밑으로 뿌리가 안 내려가요. 뿌리가. 토양이 너무 안 좋아요. 고추도 올해도 요만큼 크고 지금 뭐 열리긴 열리는데 빨리 못 자라고 크질 않습니다. 토양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거하세요. 골라내시고 잘라내시고 이러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보다는 신앙의 마음 내가 억셉트 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나사렛에서 살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작업을 다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든지 그것들을 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내가 보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내가 믿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면 이제 우리의 평생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래 네가 백배 신앙을 얻었구나. 열매가 많구나. 이런 칭찬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던 또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만큼밖에 몰랐다.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해서 미칠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또 결단도 없었다.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저녁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믿어가는 그러한 멋진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